영원히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리. 영원히 영원히 당신을 믿겠어요. 당신이 내 곁에 있어만 주신다면 낮이나 밤이나 행복한 마음인데, 그렇지만 당신만이 내 곁에서 떠나버리신다면 나 홀로 외로워 어떻게 살라고. 영원히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오. 그렇지만 당신만이 내 곁에서 떠나버리신다면 나 홀로 외로워 어떻게 살라고. 영원히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오. 영원히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.